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내겐 처음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.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.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람 때문에 내가 운다.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. 내겐 처음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그리움도 놓을까.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내겐 처음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.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. 너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. 내겐 처음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.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.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내가 운다. 내가 운다.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.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. 너무 깊어 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.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빼지 못할 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빼지 못할 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모두가 거짓이었나. 내 행청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.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.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.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빼지 못할 홍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